바로 그대이기 때문입니다. 아침이면 햇살이 비추듯이 그대 사랑합니다. 내가 그대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대이기 때문입니다. 밤이 오면 별빛이 빛나듯이 그대 사랑합니다. 세월이 지나 변한다 해도 내 사랑은 늘 새롭기만 합니다. 그대 품에서 눈을 떴으니 그 품에서 눈 감을래요. 꽃 피듯이 그대 사랑.